햄버거 점심. Lesson 8. The hamburger lunch. 단어. Vocabulary. 햄버거. Hamburger. 점심. Lunch. 여정업원. Waitress. 탁자. Table. 식당표. Menu. 준비된. Ready. 소문, Order. 선 감자튀김, French fries. 마시다, Drink. 컵, Cup. 커피, Coffee. 어떤 것, Anything. 얻다, Get. 문장. Text. 선생님, 이리로 앉으세요. This way to your table, sir. 고맙습니다. Thank you. 식단표를 드릴까요? Do you want the menu? 네, 부탁합시다. Yes, please. 주문하시겠어요? Are you ready to order? 그래요. Yes. 뭘 드시겠어요? What would you like? 햄버거 하나 하고 선 감자튀김 하나요. I want a hamburger with French fries. 뭘 드링크로 하시겠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커피 한 잔을 주시오.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그 외에 필요하신 것 있으세요? Do you want anything else? 식사 후 아이스크림을 주시오. Yes, I will have ice cream later. 햄버거와 커피가 왔어요. Here are your hamburger and coffee. 손 감자튀김은요? Where are my French fries? 지금 가져옵시다. I will get them now. 고마워요. Thank you. 아이스크림은 지금 가져다 드릴까요? Should I bring your ice cream now? 아니요. 전 이따가 부탁해요. No, later please. 좋습니다. All right.